평양시 청년 학생들과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 협회 대표단 성원들의 상봉 모임이 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 시안의 청년학생들과 겔타 이르미아스 마테우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